순 없어 이런 건 날 위한 게 아니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끝까지 함께 있을게 그렇게 포기하지 마 나의 손을 잡아줘 부탁이야 너와 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